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또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야 보겠지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습